광명성자리에 점에서 파나마 국적 선박 카이샹호, 저메이커 국적 선박 뉴 글로벌호, 피지 국적 선박 젠포호의 선장 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7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소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각하께서 수십 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우리 조국을 종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 위성제장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 자주화 위협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각하의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를 모시어 오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만천하에 동높이 떨쳐지고 있다고 그들은 격찬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